안개처럼 감싸 내리는 저녁, 시청한 어느 낯익은 카페, 잊고 있었던 내 발길이 멈추었다. 하얀 작은 솜털을 반기던 너의 자리에 낯선 어느 얼굴이 감싸네.